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5일 우리 보니파시는 축일인데 예, 시작한 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또 저도 제대했으면 떨어요. 그래가지고 긴장하고 떨어서 할 말을 까먹습니다. 예. 오늘은 보니파 시형제님 축일이고 내일은 또 우리 노벨토 신부님 또 축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한국에 잠깐 가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전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신 귀 청력의 나이를 측정해 보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뭐 누르면 삐 하고서는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리면 50부터 시작하더라고. 50부터 당신의 나이는 50보다 젊습니다. 다음 단계 딱 당신의 나이는 40보다 젊습니다. 들리면 다시 딱 삐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당신의 나이는 30보다 젊습니다. 저는 24살보다 젊습니다까지 갔어요. 근데 20살 거에서는 삐 하고 들려야 되는데 삐 하고 안 들리고 삐 하고서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제 귀 나이가 24살보다 젊습니다. 하여튼간 예.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핸드폰 중에 그런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이 듣는데 선생님 못 듣는 뱃소리.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뱃소리가 울리는데 선생님은 그게 이제 파장이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이제 파장이 안 되니까 그 파장을 읽지 못하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애들은 다 들어요. 그런 핸드폰이 한국에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들은 적 없으세요? 아, 보세요. 세대가. 우리, 한 30대, 20대, 30대, 그때쯤 사람들 중고등학생 때 그런 핸드폰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아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도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그 더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파장 헤르츠를 더 많이 듣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걸 못 듣게 된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죠? 과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 저희가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가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십니까? 글쎄 뭐 십자가를 놓고 촛불을 켜고 뭐 기도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정작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드린다 그럼 뭘 청하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청해지는 거 말고 궁극적인 어떤 기도문요. 옛날에 신학생 때는 뭐 세세가 되는 게 어쩌면은 제 기도의 가장 큰 몫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신부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하는 기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아마 우리 신자분들도 구체적인 어떤 기도들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느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기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를 뭐 우리 몽골 사람들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안 빌려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저를 협박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사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한테 청하는 건 우리가 낫게 해주세요가 보통 이제 그죠? 저한테 와서 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그 정도 기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청할 수 있는 것만이 있는데 하느님에게만 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에게만 청할 수 있는 것들을 묻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도 청할 수 있는 거 그냥 청할 수 있는 거 하느님에게도 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나는 과연 궁극적으로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몽골교회에 뭐라고 표현해야 몽골교회의 활성화? 이거는 좀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죠? 제가 굳이 하느님한테 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계실 만한 기도입니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만약에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뭐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될까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될까요? 아니 돈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까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냥 성당에 가는 게 좋으니까 많은 경우에 신자분들이 성당 천주 종교 왜 가지시고 성당에 왜 가세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설문조사해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 그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 하느님께 청하는 구체적인 기도인가? 라고 놓고 보았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 신자분들은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청하시나요? 근데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 때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의 기도를 입으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입으로는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 성서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로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그 헤르츠와 상관없이 들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나는 무엇을 청하는가? 그러니까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올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운이 풀릴까요? 뭐 이런 우리가 토종비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말고 토종비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말고 구체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 수 있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청을 올려드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렇게 빛을 주는, 밝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 많고 또 내가 하느님께 어떤 걸 청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향은 우리 신자분 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향은 나는 과연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토종비결에서도 아니고 새해 첫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그냥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나는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말로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입으로 내 입을 열어서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온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청하고 있는 것들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구체적이 잘 모르겠네 라고 생각이 들으셨다 한다면 제 이 강론 중에서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는 얘기는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그 응답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신앙의 나이 여러분의 신앙의 귀 당신의 나이는 24살보다 어린 적습니다. 아니라 당신의 신앙의 청력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